Be 포즈 취할 때 그녀는 항상 Be baby 알고 싶어 너의 여권 이 어떤 색깔인지 넌 어디서 왔니 너의 몸에 fish My like you baby Yeah it's alright 몸으로 대화 나눠 Let's talk all night yeah. My like you baby Yeah it's alright 몸으로 대화 나눠 Let's talk all night That body talk Ooh, baby 난 너무 답답해 우리 서로 알아듣지 못해 And ooh baby 대화가 필요해 구글 번역기 켰을 때 이때 약속 잡아 baby oh, oh, oh, oh. 한강을 걸어 내 공연 공연처럼 내 위를 벗어 던져 Let's say 같이 go photo 올리면 안 돼 no no 팬들이 반대 어머 여행을 가자고 go yeah, yeah. 투명한 바닷가에서 surfing 아주 몰래 사진 나도 몰라 같이 배울래 나는 너의 Superman 넌 나 Mary Jane 빠짐하고 해줄게 yeah, yeah, yeah. 모래에서 굴러대 네 품 속에 죽을래 행복하며 웃는 죄로 Ooh baby you the best like 불처럼 붙어줘 나한테 누워서 셀카 한 번 더 찍어 우린 B 포즈 취할 때 그녀는 항상 B Baby 알고 싶어 너의 여권 이 어떤 색깔인지 넌 어디서 왔니 너의 몸매는 fish My like you baby Yeah it's alright 몸으로 대화 나눠 Let's talk all night yeah. My like you baby Yeah it's alright 몸으로 대화 나눠 Let's talk all night 넌 지워졌다면 baby girl Yeah I like your style 맘에 쏙 들게 생겼어 baby girl You drive me wild Beautifulest girl in the world That I ever found 비자비도 하다면 wedding dress를 챙겨와 WhatsApp and 필요 없어 카톡 깔아 내가 먼저 연락을 할게 선물을 살게 이쁜 속옷으로 야 미칠 것 같아 Ooh yeah 너의 어머니 Ooh yeah 감사드리지 Ooh 널 낮았으니 Like ooh yeah 푹 빠졌지 Like ooh Ooh, baby, a dose of you daily It's what I need, girl, so your body looking so tasty yeah. Trump은 놓지 말래 여긴 이미 다 환영해 너의 향이 익숙하지 않은 이어 너도 너처럼 아름답네 너의 나라로 날 데려가줘 Baby, 네 친구들 다 소개시켜줘 네 문화를 가르쳐줘 우리가 거기서 살아나 너 누가 뭐라 하면 우리 포즈 취할 때 그녀는 항상 B Baby 알고 싶어 너의 여권 E 어떤 색깔인지 넌 어디서 왔니